HUBS 패션 백스트리트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찾아온 허브스의 패션 백스트리트입니다. 지하철에서, 강의실에서, 그리고 식당에서도 집에서 한 발자국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도 모르게 의식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그들의 옷차림 아닐까요?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스타일이 눈에 담기며 분명 눈에는 익었는데 어느 브랜드인지는 몰라 답답한 상황 역시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로고의 브랜드명은 물론이고 최근 유행하는 아이템의 전파 과정까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그렇다면 오늘의 런웨이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스트릿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스트릿 패션의 정의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짙은 바지에 올드스쿨 스타일의 브라운 워커, 그리고 포인트가 될 만한 실버 목걸이 정도의 힙합이나 보드 문화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스트릿 무드도 이러하고요. 그러나 이런 힙한 스타일만이 스트릿 패션은 아니랍니다. 단어 그대로 길거리 패션, 즉 특별한 장르나 카테고리가 아닌 단순히 길거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패션을 뜻해요. 생각보다 스트릿의 범위는 다양하다는 겁니다. 본래 의미에 따르면 소위 말하는 남친룩이나 여친룩도 스트릿 패션인데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것과는 달라 이질적이지 않나요? 저는 스트릿이라는 이런 애매모호한 정의에 힙합이라는 영역이 정착한 것이 참 흥미롭다고 느껴져요. 이런 무드를 만들어내는 데 앞장선 참 영향력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스트릿 패션의 대가 스투시입니다. 스투시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릿 스타일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브랜드죠. 스투시는 탄생 일화도 참 신기해요. 창립자인 션 스투시는 스투시를 만들기 전 캘리포니아 서핑 챔피언에서 보드를 판매할 기회가 생기는데요. 아직 디자이너도 아니고 브랜드가 있는 것도 아닌데 패기 넘치게 본인의 사인을 새긴 보드를 판매했어요. 스투시는 그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무려 그 사인은 현재 스투시의 메인 로고로서 이어져 오고 있고요. 놀랍게도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모르는 사람의 사인이 새겨진 보드를 사기 위해 다들 줄을 서고 있다니요. 어쩌면 그에게 있어 스투시는 숙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90년 패션 브랜드로도 런칭하는 데 성공합니다. 힙합과 서핑의 만남, 그리고 그의 스타성 덕분인지 당시 스트릿이 익숙하지 않던 패션계에 크나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스투시의 매력인데요. 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해온 스투시는 오늘날에는 서핑뿐만이 아니라 힙합, 레게, 스케이트보드 등 다양한 서브컬처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자랑해요. 그리고 이런 포인트들이 모여 오늘날 스트릿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들이 그 정중앙에 깊게 뿌리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위 문화 집단을 확실한 타깃층으로 잡아 발빠르게 이들 사이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를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면에서 스투시와 이를 둘러싼 이들의 꾸준함과 실행력까지도 엿볼 수 있겠네요. 이것이 바로 스투시가 브랜드 그 자체만으로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 아닐까요? 이렇게 스트릿 황제 스투시의 탄생 일화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 덧붙여 다른 브랜드의 이야기도 한번 곁들여볼까 해요. 스투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콜라보레이션이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와 스투시는 떼고 싶어도 뗄 수 없는 패션계의 베스트 프렌드 정도라고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초기에만 해도 나이키는 스투시에 비해 역사도 훨씬 깊고 브랜드의 지위 역시 비교 불가능한 대선배격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부동의 스포츠 브랜드 1위를 꾸준히 지켜온 나이키는 오랜 시간 그 어떤 패션 업체와도 협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최초로 나이키로부터 간택받은 브랜드가 바로 오늘의 스투시랍니다. 단기적인 콜라보레이션이 아니라 무려 20년 넘게 일명 나투시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꾸준한 협업 컬렉션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작으로 불리는 작품이 나이키 SB 체리덩크인데요. 역대 콜라보 중 가장 인기를 누빈 상품을 하나 꼽으라면 이 체리덩크가 될 정도로 패션계 콜라보레이션의 역사에 남을 만한 아이템입니다. 사실 이 운동화에는 재밌는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아이스크림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바닐라, 초코, 딸기로 이루어진 3단 아이스크림의 파스텔톤 컬러를 따와 이를 신발에 입혔다고 해요. 브라운, 핑크, 화이트의 조합이라 하면 다소 익숙하지 않고 조화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한 신박함에서 오는 개성,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스크림에서 비롯된 디자인이라는 점이 인기를 끌게 한 요인 같습니다. 해당 모델은 출시된 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300만 원에 수렴하는 평균 거래가를 자랑할 정도랍니다. 없어서 못 구한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네요. 체리덩크 외에도 전반적인 나투시의 인기는 엄청나답니다. 콜라보 제품 하나하나, 각 브랜드의 특색을 적절히 분배하고자 하는 노력이 느껴지는 작품들이랄까요? 스투시의 성공 비결에 대해 묻는다면 저는 확실한 목표 설정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대중 전체를 사로잡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적으로 하위에 있는 이들을 집중 공략했죠. 그러나 이 사이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 패션 브랜드와 소비자 관계가 아닌 마치 공동체를 형성해 이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한 마케팅 전략이 돋보이는데요. 이렇게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확실히 캐치하고 순차적으로 나아가며 자연스레 스트릿 하면 떠오르는 대중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션 스투시의 사인 로고는 설령 스투시를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눈에 익은 마크니까요. 우리 모두 바라는 나의 모습이 있고 때론 그 꿈이 너무나도 커 보여 도전하는 것조차 겁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스투시 해봐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확실한 건 없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목표부터 확실히 잡아보세요. 스투시가 차근차근 해냈던 것처럼요. 이 모든 것들이 곧 이상향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두가 원하는 바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기를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4월 4일 월요일, 스투시에 대해 알아보았던 저는 박예린이었고요. 문예인 엔지니어와 윤지우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 역시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H. UBS